역사적인 6.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7달째 점하여 로마니아 민족사회주의당이 5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. 글은 2000년 6월 15일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현 남조선 당국이 조선민족의 최대의 수건인 나라의 통일을 위해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